더러 babe. I don't care. 마이크 잡은 굽 수저 여러 babe. 버러 babe. 잠옷 입은 것들 스택이 여러 개. 거듭해서 씹어 죽겠다. 에이 저녁에. World business. 핵심. 섭외 일스니. 맷진. 많지 않지. 이 클래스 같이. 만기 동향의 악진. 반지. 마이크 마이크 번지. 마이크 마이크 번지. 클락 클락 전진.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. 미안해 빌보드. 미안해 월드와이드.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.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력.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도.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. 고개가 아프다면 고소해. Yeah.